어제 일체진중 여기시라까지 했습니다. 뜨끌뜨끌뜨끌마다 또한 그렇다까지. 오늘은 이제 무량원급측일념이라. 무량원급측일념이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아주 그 원급이, 다시 말해서 수천만억 급이 그냥 한 생각에 치겠다. 그냥 한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무량원급 즉일념이며 일념 즉시 무량급이라. 무량한 그 원급이 곧한 생각이며 한 생각이 즉시 무량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시 이제 뒤집어 놓고 말하면은 시간도 공간도 없는 데서 시간 공간을 보고 시간 공간을 보지만은 시간 공간이 없다. 그런 말로 같은 말입니다. 그러죠? 이제 하루살이는 그 하루가 아주 지루하답니다. 하루 살기가 아주 그렇게 이제 요새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살기 좀그 고단한 사람 하루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다 그러죠. 근데 하리살이가 그런데요. 여기 이제 그, 이 시간관념이라는 것이, 이 시간이라는 것이 묘한 것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그 잠깐 오수를, 한 5분 동안 오수를 즐기는 사이에 꿈 끼는데, 세계 일주한 사람이 꿈을 꼈는데, 평상시에 일주했던 세계를 다 이제 돌아왔어요. 세계 그 전에 일주하던 그처럼, 털끝만치도 틀리지 않게 세계를 일주하고 왔단 말이요. 깨놓고 보면은, 낮에 잠깐 5분 동안 오수 즐기는 동안에 그렇게 다녀왔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 몸에 그러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그렇게 달라진다. 조금 바꿔놓으면은 그러면은 꿈에서 세계 일주한 그 시간을 옳다게 할 것이냐? 맨날 며칠인데 몇 달인데 우리가 잠깐 낮에 오수를 이긴 그 5분의 시간을 옳다게 할 것이냐 그런 말이에요. 이제 여기 이제 이 눈썹에서 사는 그 초명이라는 벌레가 있어요. 초명이. 근데 그 초명이라는 벌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벌레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에서도 아직 그 초명이는 발견 못했어요. 오직 부처님만이 말했어요. 그런데 이 눈썹 사이에서 이짝 눈썹을 건네가는데 초명이가 건네 1억 6천만 광년을 건네가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웃을 일이 아니요. 그 이제 다그 부처님 말씀해 놓은 것이요. 이 눈썹에서 이 미간 사이를 건네가는데 1억 6천만 광년을 가야 도달을 해요. 초명이가 그래가요. 초명이라는 거래가. 그런 초명이가 이 얘기를 통과해 가는데 얼마나 지긋지긋한 세월이겠어요. 근데 이 눈썹 사이 이게 가는 게 1억 6천만 광년인데 사람이 1억 6천만 광년을 살아요? 그러지 않죠. 사람 많이 살아야 기껏 살아야 100년이요. 120년. 그런데 초명이는 여기 건너간데 1억 6천만 광년을 거쳐요. 사람 사는 100년이 옳다게 할 것이냐? 초명이가 여기서 이 눈썹 사이를 거는 1억 6천만 광년이 옳다게 할 것이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각각 중생들이 자기가 어떤 업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정리하느냐, 갖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지 않아요. 참 이게 이제 내가 이 꿈법문이 무궁무진한 법문이라고 그랬죠. 꿈 하나 제대로 봐버리면은 법문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깨달으려 할 것도 없어요. 아, 그거 그러는 것이에요. 그 우리가 꿈을 꾼거 하는 꿈을 뭔 생각이라고 그랬지? 잠재의식이라고 했는데 그냥 잠재의식이라고 하지 말고 한 생각이라고 해둡시다. 한 생각이야. 응? 더 그냥 확 장에서 불려가지고 한 생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한 생각이 반할 것 같나 세울 자리 없지 않느냐 그 말이요. 그런데 그 속에 무슨 시간 공간이 있겠느냐 그 말이요. 그런데 그 시간 공간이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데 거기에 그렇게 넓은 세계를 건립해 놓고 우리가 활로치고 댕기지 않았느냐 그 말이야. 꿈 꾸는 사람들이 그거 제대로 알면 바로 여기 무량원급 지일념 일념지시 무량급이란 도리가 그대로 드러나죠. 이게 이제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에 떨어져서 사니까 그냥 사는 양 그렇게 사니까 그러지 이 우주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 이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하라는 내 시집에 그거 보면은 그 우주라는 시 있죠. 그 시가 실은 내가 여섯 살 무에서부터 그 생각은 시예요. 혼 여섯 살 무에서부터. 그래서 그 체험을 아홉 살 때 한 시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제 요새는 초등학교라고 하죠. 초등학교를 그 일제시대인데 일제시대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되겠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학교를 가요. 학교를 가다가 내가 땅을 보고 간단 말이야. 근데 나는 내 몸뚱이는 땅이 이렇게 받쳐서 있는데 땅은 무엇이 받쳐서 이렇게 지탱을 할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생각해보면 땅도 무엇이 이렇게 받쳤어야 그때 이제 어린 생각이니까 땅도 무엇이 받쳤어야 지탱하지 받치지 않고는 지탱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아이고 그래 그럼 그놈이 또 받치고 또 생각하니까 또 그놈도 받쳐야겠단 말이야? 그놈도 또 받치고 계속 생각한 거야 또 받치고 또 받치고 그렇게 생각해서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끝내 가서는 그 밖에 없는 경지에 들어가 버는 거예요. 또 받치고 또 받치고 또 받치고 계속 나가다 보니까 밖에 없는 경지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나는 그 이제 아홉 살 때 초등학교 이제 가면서 그런 생각이 나면은 학교를 많이 이제 결석을 했어요. 그냥 그 자리 밤이 되도록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에 사무쳐가지고 학교를 못 가고 그냥 그 생각 난 길거리가 그냥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시가 실은 내 그 이제 여섯 살 때부터 생각해서 이제 아홉 살 때 그 시를 진 시입니다. 그것이. 우주는 밖에 없어요. 밖에 없으면 안도 있을 수 없죠. 안 밖에 없으면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공간이 있을 수 없고 공간이 없으면 시간은 존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 무량은 거치기 일념이며 일념시 무량급이라는 소리가 바로 그런 소리죠. 이? 예. 자, 한 생각이 무량급이고 무량급이 한 생각이라 할진된 과거 삼세. 우리가 과거 이 과거에도 과거에 모두 사람 사는 사람들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었을 거란 말이요. 또 우리가 지금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않냐 그 말이야. 근데 저 후래 사람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거란 말이요. 계속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합니다. 그것을 구세라고 그래요. 과거 삼세, 현재 삼세, 미래 삼세, 구세. 구세인데 구세에다가 나를 거기다 넣어서 자신을 거기다 넣어서 십세라고 그래요. 과거 3세, 현재 3세, 미래 3세 더불어 낮까지 해서 그것이 10세가 서로 이게 상직해서 이게 우리들이 이제 상직한다, 직한다는 소리를 어떻게 아주 공부를 상당히 지식급에 있는 사람도 직이라는 원리가 어떤 것을 갖다 직이라고 하여 오고 그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잘 못 내립니다. 여기서도 우기에서도 어제 그랬죠.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직일이라 그런 말이 나왔죠. 일중일체 다중일은 둘 아닌 데서 많은 것이 있고 많은 것이 그냥 그대로 하나인 그 자체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일직일체 다직일이라는 것은 둘이면서 하나처럼 되고 하나이면서 둘인 것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중일체 다중일이 있고 일직일체 다직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직이라고 하냐면은 지금 이 불빛과 불빛이 서로 이렇게 이 방 안에 지금 수십 등이 끼어져 있죠. 그러지만은 그 불빛들이 서로 이렇게 가해음이 없이 이게 전부 이 방 안에 등 한 등 한 등이 다 이 방 안에 변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장애하지 않은 거. 그러면서 하나처럼 되어 있지만 하나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 끄면 하나 끊는 맛이 얻어지죠. 예. 그것을 직이라고 그래요. 직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 비유를 들자면 뭐냐면 이 낭기에다가 못을 가지고 탕탕 때려 박아가지고 못이 안 보일 정도로 때려 박아버려요. 그러면 그렇다 해서 나무가 더 불어나지도 않고 그대로지요. 예. 그런데 못한 나는 그리 들어가 버렸죠. 예. 하나처럼 되어 버렸죠. 예. 하나처럼 되었지만 못과 나무는 분명히 둘이죠. 예. 이런 것을 직이라 그래요. 직. 그런 그 글자가 지닌 의미도 아리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직이라 한다. 구세 십세 호상직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서로 직에서 하나예요. 하나인데 역시 과거 3세는 과거 3세고 현재 3세는 현재 3세고 미래 3세는 미래 3세이기 때문에 밑에 직자가 있는 거예요. 구세 십세 호상직. 이제 우리가 이 본분돌이 보는 체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대체 과거 현재 미래가 미래란 이름조차도 쓸 수 없죠.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이 육도가 전개되고 이 삼천 대체세가 이렇게 늘려서 늘린 가운데 우리가 얘기할 때는 분명히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 미래는 미래고 과거 삼세는 과거 삼세, 현재 삼세는 현재 삼세고 미래 삼세는 미래 삼세란 말이에요. 네. 호상직이나 그렇게 서로 그 과거 삼세 현재 삼세 미래 삼세가 서로 이게 지겠으나 지겠어. 그냥 하나처럼 지겠어. 이거 등불이 수십 등이 하나처럼 지겠단 말이야. 지겠으나 인불잡난 객별성이라 따로따로 섞임이 없이 이름 묘하네. 따로따로 섞임이 없이 참 이름 묘하다 그 말이야. 도저히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수 없는 짓을 과거는 삼재는 과거 삼재, 현재 삼재, 현재 삼재로, 미래 삼재는 미래 삼재로 분명히 해서 이렇게 참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참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름 묘할세,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응? 잉불잡난 객별성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응? 과거 삼세, 현재 삼세, 미래 삼세 서로 지기에서 따로따로 섞임이 없이 참 묘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아느냐 그 말이야. 과거 삼세, 현재 삼세, 미래 삼세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말이야. 초발 심시 변정각이라. 여기 이제 이걸 잘해야 됩니다. 처음만 바랄 때가 깨달음이니 상사 열반 상공하라. 그 나고 죽고 열반이 편한 열반이다. 그래서 이제 도량이다 그 말이야. 이제 처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어떤 것을 처음 마음이라 하겠느냐. 어떤 것을 처음 마음이라 하게. 실은 최초의 처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팎 없는 놈이 안팎 없음을 알아서 안팎 없는 놈이 안팎 없음을 안다는 그 생각이 처음 마음이지요. 그런데 그 처음 마음은 어떤 형상화해서 밖으로 나오기 이전의 처음 마음이지요. 우리가 이게 삼라만상이 벌어지고 중생세계가 구류세계가 벌어져가지고 나온 처음 마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처음 마음이라는 것은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형상화하기 이전의 처음 마음이에요. 그게 처음과 초발 심시변, 처음 마음 바랄 때 바로 그것이 깨달은 것이다. 우리가 안팎 없는 안팎 없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안팎 없는 안팎 없음을 아는 생각마저도 없이 있을 때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깨닫는 생각이 없지요. 안팎 없는 놈이 안팎 없음을 알 때 비로소 그 바로 깨닫는 놈이지. 그 놈을 망각하고 밖으로 치달릴 때게 중생세계가 되지요. 우리는 그 놈을 망각하지 않고 거기를 여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수용할 때게 화장세계가 되지요. 이게 처음 마음 바랄 때가 깨달음이니 나고 죽고 편한 열반 둘이 아니어서 거기에 들어갈 것 같으면 거기에서는 나고 죽고 편한 열반 아니면은 그 열반이 둘이 아니라고 말이요. 둘이 아니어서 이사명연 무분별이로다. 이치일도 이러하여 분별 없도다. 이치일도 이러하여 분별이 없다 그 말이요. 이인이 이변이니 사변이니 그건 나눠질 수 없는 거이죠. 예.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변과 사변이 나눠지죠? 그 우리가 이 무엇을 우리가 어저께 이제 그 이 얘기를 했죠. 그 연유논에서 얘기했죠. 예. 우리가 이제 그 참 이 여여한 진여의 본체에서 그 본체가 지니고 있는 그 본유한 그 각성이 지혜 무량한 지혜의 무량한 공덕을 머금어 있어서 거기서 광명을 바라고 그 광명이 강하여지는 데서 집착이 있게 되고 그 집착에 의하여 이제 환상이 있게 된다 그랬죠. 그래갖고 그 있게 되는데 그 가지가지 그 환상이 있게 된다 그 말이야. 그 가지가지 그 환상이 있게 되는 그걸 탐착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취하고 버리는 것이 있게 된다고 그랬죠. 그 취하고 버림으로 해서 인과가 생기게 되고 그 인과로 인연해서 이제 속박과 윤회가 이제 발생하여 그것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육도 윤회가 전개된다고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이 이사. 또 이제 우리가 이 산맥 가운데 이렇게 떡 이렇게 멸진 산맥에서 이렇게 떡 있다 보면은 때로는 이렇게 그 가을 하늘과 같이 밝은 광명도 그런 게 볼 수도 있고 그냥 자금색 광명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은빛 광명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여기서 이 연유논에서 이 얘기한 바와 같이 그것을 탐착해서 쫓을 때게 경계가 되어버리죠. 그것이 사변이 되어버려요. 능소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 자상 밖의 것이 아니죠. 그런데 자상 밖의 걸로 간주해서 그것을 탐착할 때 경계가 됨으로 해서 그것이 사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와 사변이 둘일 수가 없겠죠. 그러죠. 이제 이거 참 알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설명해줘도 예의 소리가 나오지, 이 팔만 대장경을 외롭히고 뇌를 끼운 사람도 내 이 안팎 없는 경지에 그 자기의 본 성품에 사무치지 못한 사람에게 수용이 안 돼요. 근데 이 사가 이치 일도 이로해서 분별 없다. 나눠지지 않는다. 그 말이요. 한마디로 해서 분별 없도다. 십불보연 대인경. 열부처와 보현보살 대인경계라. 이제 이 열부처는 이제 여기서 열부처라 했지만은 화엄경에 나오는 모든 부처님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 십부처와 그 화엄경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한 그 보현 행원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보현보살. 그 보현보살이 다 대승의 경계라고 말해요. 대인경계라. 부처님의 해인산맥 그 가운데서, 응? 부처님이 이제 그 해인산맥. 예, 그 가운데. 그 산맥 가운데서 사의모달 경계들을 뜻대로 내요. 이제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치를 들여서 법문해 준 것이 전부가 사의모달 법문들이죠. 예.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지 않은데 그거 뜻대로 내가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들춰내서 얘기해 주죠. 예. 이런 말입니다. 사의모달 경계들을 뜻대로 내어 보배비로 중생들을 이익해 하면, 보배비로서 중생들을 이익해 한다. 지금 여기는 보배비라고 했지만은, 지금 내가 이 법문하는 것이 감노우 법문이지요. 왜 감노우 법문이냐? 이 법문을 들음으로 해서, 이 듣고 또 이 법문을 깨달음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아주 이 연례의 그 중생의 고통을 여의게 되니까 장차요. 그래서 마치 그래서 비유컨대 그 가뭄에 단비를 내려서 말라져가는 그 수풀을 살리는 것과 같다. 그런 뜻에서 이제 한 얘기입니다. 보배비로서 중생들을 이익해 하면, 보배비로서 이익해 하면 중생숙이 득 이익이다. 중생들은 그렇더라 이것도다. 그랬습니다. 마치 이 보배비를 이렇게 아주 이제 가량없이 풍풍 쏴 부읍니다. 내리는데 어째요? 접시를 내놓은 사람은 접시 만치 받아가고 그릇을 내놓은 사람 그릇만치 받아가고 항아리를 내놓은 사람 항아리만큼 받아갑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따라서 하루 종일 내, 그 내린 비를 한 방울도 허실하지 않고 다 받아가는 그릇. 그래서 이런 법문을 해도 그 법문을 듣는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신심에서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각기 얻어감이 달타.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이 부처님은 일설했다. 오직 한 가지 법문을 설하고 한결같은 법문을 설했다. 그런데 중생들은 각기 자기 그릇을 따라서 얻어갔다. 그래서 이제 소승사과인들은 똑같은 법문을 들었지만은 그 소승사과를 증득하고 그 이상 대승의 도를 닦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안주해버린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한 이 큰 그릇을 이루려면, 큰 그릇을 이루려면 신이 있어야 하잖아, 신. 내가 이제 돌아온 거 이제 그 열반제일에 대해서도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정말로 그래요. 이 부처님이 아니면 이 참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누구한테 듣겠습니까? 참 우리 이제 공부를 해서 이 깊이 들어갈수록 고마운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정말로 몸뚱이를 가루를 해서 참 연비곤양을 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은인이시다. 그래서 그래요. 나는 이제 6살 무고서부터 유아독존을 부르짖었고, 이제 9살 무고서가 아까 그 우주라는 그 시를, 글씨는 이제 그 후로 만들었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내가 9살 무고서 그 사무치던 경계를 다 그려내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생각에 사무쳐갖고 또 있을 때는 우주와 나로 더불어서 그냥 하나가 되어 있었거든. 이게 시간 간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이 우주론에 한해서는 내가 과거에 11대 선지식을 챙긴 했지만은 그거 중에 이제 내가 10대 선지식이라 해요. 근데 10대 선지식들도 우주론에 가서는 그 내 마음에 흡족한 말을 듣지를 못했어요. 예. 그 이 우주론에 참 들어가서 밀밀하게 안다는 것이 굉장히 깨닫고 나서도 어렵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그게 당초에 이 법의 사무치기를 그런 위치에서 사무쳤기 때문에, 이제 우주론에 있어서는 내가 이제 그, 그런 이제 견해를 가지고 항상 얘기해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이 화엄경에서도 이 법성계가 화엄경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신이 도운 공동모여 신능필도 열애지라 하겠어요. 신은 모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근데 이제 내가 요새 이제 그 우리 불교가, 우리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기복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동안에는 부처님한테 정성껏 절만하지 부처님한테 뭐 이렇게 과일과장도 못 올리겠어요. 너무 거기에 얽매여 있으니까. 우리 이제 그 나한테 처음에 배운 본연님네들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지나치게, 왜 그러냐면 이 이제 가령 근본 불교는 밖으로 비우냐 여거 이룬인데 구르마가 하나 굴러가려면 양쪽 바퀴가 똑같아야 되겠죠. 한쪽 바퀴가 크고 한쪽 바퀴가 적으면은 그 원을 그려볼지요. 네. 그래 이 기복화된 이 미신화 기복화된 바퀴가 너무 커가지고 그놈을 일시 없애려니까 그렇게 할 수뿐이 없어. 기도도 하지 마라. 불공도 하지 마라. 그죠? 절삼배만 해라. 아, 이렇게, 이게 우리 이제, 저, 회덕보녀님이 이제 잘 압니다. 회덕보녀님이 여기서 제일 고참이에요. 어려서부터 이제 나한테 다녔어. 조그마한 중학생 때부터, 지금은 27이지만, 적어도 27이나 먹었어. 근데 이제, 그때도 참, 다니면서 우리 번연님도 잘 알지만은 염주를 꼭 그 단주를 팔에다 끼고 다니면서 하루에 108회 써고 토요일만 되면 나 있는 데로 와요. 그래가지고 108배우고 일요일 날도 그런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지 않고 꼭 거기 와서 놀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108 참여 그랬습니다. 그 이제 그 통불공 같은 것을 일절 못하겠죠. 그냥 그걸 너무 크니까 그럼 사정없이 갖다 내려야 되니까. 아, 그랬더니 이제 이 공부를 해서 알았으면 이제 부처님 은혜를 알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부처님 은혜를 잘 몰라. 아, 이 법을 알았으니 부처님 은혜를 알아야지. 근데 강주 본연님들 부처님 은혜 잘 모릅니다. 이, 저, 성도제일이 되어도, 성도제일인가? 초파일이 돼서 초파일인가? 그렇게.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이제 나중에 너무 그것이 그냥 눈덩이처럼 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숴버리려고 그런 것이지. 신이 도운 공덕마다. 신은 공덕의 어머니다. 공덕이 없이는 극락의 낙을, 정토의 낙을 누리지를 못하지요. 못 누리는 거예요. 신능필도 열애지다. 신이 없이는 부처 경지까지 못 올라간다. 신능필도 열애지, 반대필자. 신이라야 반드시 열애의 경지에 올라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 뇌 없는 체성에 사무쳐서 내가 나라는 그 참나를 깨달은 사람이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업을 다스리는 것이 업. 업을 다스려야죠. 업을 다스리려면 어째요? 부처님을 향하는 그 신심이 간절한 신심이라야 업을 잘 다스려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까 그 6살 무서부터 천상천하 유아독전 안 했어요, 나는. 그냥 내 입에서 나오니까 천상천하 제압, 천상천하 군두대 뱀다리예요. 유아독전이면 그만이죠. 나는 6살 먹어서부터 유아독존을 외쳤어요. 9살 먹어서 그런 이제 지에서 보통 그냥 하루성 능겨버리고 학교도 안 가고 그랬지만은 해인사에 지금 방장스님이 해암스님이 잘 알아요. 강원도에 있을 때. 부처님 앞에 닭인물 하나를 떠나려면 난 그 추운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여기 연세 높은 인이들은 아실 것입니다만은 강원도에서 군인들 그 천막에 눈사태로 모두 압사해 죽었죠. 그때입니다. 그때 굉장히 추웠어요. 눈도 엄청나게. 강원도 칠성산에서 그, 저, 간첩 나온 그 칠성산에서 있었는데, 거가 법왕사가 있습니다. 밖에 나와서 소변을 보면은, 소변이 떨어진다 해서 노란이 얼어 올라와요. 그거 도드러운 일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추웠어요. 지금은 그런 추우가 없는데, 그렇게 추운 데서도 닭인물을 떠올리려면 찬물에 가서 냉수 맛 잘 하고 떠올렸어요. 내가 그랬어, 내가. 그리고 이 금강경 함어선사 서류를 유일무라 찬이 절명상호대 관고금하고 처일진의 유유갑이라다 내 함중미하고 애운궁기하며 주어 삼재하고 왕어 만법하니 탕탕호기 무비에오기 무인이로다 부활신호와 소소 부왕기관하고 은은의 시청기지하며 이렇게 이제 쭉 한번 서류를 안내갑니다. 그 말이 얼마나 좋더니 그놈을 보고 내가 그 구절을 보고 반해가지고 그 함어선사 서류가 굉장히 깁니다. 금강경 서류 보세요. 그놈을 매일같이 한 벌을 써요. 써가지고 그때 내가 목을 이렇게 앞으로도 뒤로도 못 드는 지경에 놔 있어요. 아주 굉장한 중병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 백일 정진하고 나서 그 얘기 다음은 질고니 그 얼음 위에 앉았고 뭐도 그래가지고 그 백일 정진 마치고. 그런데 그런 몸에서도 목욕을 해요. 그 목욕을 하려면 목이 끊어진 대목이 수십 번 넘어가도 거의 그 기절할 정도로 아픈 그것을 견디고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고 닭인물을 떠서 올리고 기도를 하고 그 함어선사 서를 쓴 놈을 여기다 이렇게 부처님 탁자 앞에다 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는 나서는 뭐죠? 요놈 종으로 씹어 먹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목이 안 넘어가요. 요놈 먹어버려야겠는데 사람이잖아. 그렇게 이제 그 한때 돌아요. 한번 그 법에 이제 반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어서, 대네 여기 쓴 글씨니까, 요 글씨 쓴 놈으로 먹어야 되겠는데, 그냥 글씨니까, 얘가 쓰시니까, 그 놈은 못 먹으시니까, 종으로 물란 게 안 되겠더라고. 씹어서 물란 게. 그 불을 태웁니다. 그럼 불을 살라가지고, 이 그때 대학노트, 종이나 얇은 것, 그, 거시기 종이가 있으면, 부드러운 종이가 있으면, 그거 없이 그 대학노트 큰 놈이다. 대학노트 요새 명으로 얇지도 않아요. 그때는 두꺼워요, 종이가. 그 놈이 다 써가지고, 그 놈을 태웁니다. 그러면 그 제가 꿋꿋해요. 그대로 있어요. 제가 타고 나오면 글씨가 하얀이 보여요. 다 타고 나면 종이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닭인 물을 내려놓고 그것다가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가루를 만듭니다. 가루 갖고 그것을 그 닭인 물에 타가지고 그놈 죄를 다 먹었어요. 그것이 시인이에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앞에 구절만 해줄까요? 유일무로 차니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절명상호대 관고금하고 이름과 모양이 끊어져 버렸으나 절명상호대 관고금 옛과의제를 끼어버렸다. 응? 일념 즉시 무량건 무량은 그 직일념이라는 도리 아니야? 예. 옛과의제를 끼어버렸다. 응. 절명상호대 관고금하 저 일준에도 유유갑이로다. 뜻끌과 이 거대한 우주에서 옛날 그 옛날 공룡이 우리 보면 어떻게 먹었어요? 우리가 길거리 가면서 조그마한 개미를 볼 때게 그냥 눈에도 안 보이죠? 못할 때는. 부지런히 걸어갈 때 개미도 안 보여요. 그냥 벗고 건너가죠. 옛날 그 옛날 공룡이 볼 때 우리를 그렇게 볼 거예요. 아이고 이게 발 밑에 들어가면 안 보여 보니까. 예. 이제 저 일주일에도 유역하비로다. 그러한 적은 이 몸땡이 이때 유육합이라, 육합이라는 것은 동서, 사방, 상하, 육합이에요. 그것은 우주를 말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 표현할 때 십자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의미가 상당한 거예요. 근데 예수분들은 그거 몰라. 이 십자는 우주를 의미한 거예요. 우주를 상징한 것이에요. 그게 이제 유유육합이로다. 우주를 삼켜버렸다 그 말이요. 뜨끌과 같은 이 몸에 처해 있지만은 우주를 삼켜버렸다. 여러분 다 그러죠? 예. 삼천대천은 그냥 흔적도 없이 삼켜버렸죠. 예. 그런데 배에 감각도 안 넘기죠. 예. 예. 그럽니다. 내함중미하고 그런데 모양과 그 상이 다 끊어져 버렸지만은 내함중미 안으로 문묘함을 머금었다. 거기서 여러분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는 거기에 거기서 가지가지 1100억 생각이 거기서 다 나오죠. 예. 그것이 다 묘한 것 아니냔 말이에요. 거기서 인공위성도 만들어내죠. 예. 내함중미하고 외운 공기하며 아 이놈은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는 것이 외운 공기라 밖으로 무기틀을 응해준다. 주어 삼자하고 하늘과 땅과 인간에 있어서 이것이 주인이다. 왕의 만법하며 이것이 모든 법의 왕이다. 참 이거 싱그러운 것 아니냐. 부활신호 소소부왕지간하고 참 소소해서 부왕지간 한번 쳐다보고 내려다본 좀 거기에 있다 그 말이야 그것이. 부활현호와 선천지 무기정하고 후천지 무기정하니 참 이게 불가사의하지 않느냐. 하늘 땅 이전에서 있고 하늘 땅을 이후에서도 있으니 응? 참 불가사의하지 않느냐. 응. 이 무정 후천지 이 무정 공야 유야 호미지기 소유로다. 이것을 있다게 할 것이냐 없다게 할 것이냐. 아이고 나 모르겠다 그 말이. 거기서 쭉 나갑니다. 이제 여놈 다음 남은 그냥 오늘 많으니까 그냥 또 애껴뒀다 다음에 해야지. 이놈을 보니까 내가 9살 때 먹어 내가 체험했던 그 경지하고 일치해 본 거예요. 그냥 우주 이치가 환하고 좀 내가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 다 표현해 놨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서 미쳐본 거예요. 그런 게 글씨도 이놈을 씹어 물렀는데 이놈이 두꺼워가지고 몸 꺾고 안 넘어가더라고. 아 이놈 꼭 먹어야 하나네. 에이 비놈 거 내내 쓴 놈이니까 그것을 하기를 50일 동안은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이놈은 제가 얇은 종이가 아니고 대학노트 한 놈이라 넘어가면서 멍클멍클 의학 걸리면 사람 죽을 지경이에요. 그거 이 재란 것이 상당히 빡빡한 것이에요. 한번 먹어봐요. 그 놈을 아주 질럭질럭 하면서 그것을 4-5시간에 100일 기도를 시작했는데 100일 동안에 그렇게 해서 내가 먹을 작정이에요. 목병을 낫으려고. 근데 50일 동안은 그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닭인 물을 또 하나씩 채웠어요. 아, 이게 아직 남았는데 닭의물이 모시려 떨어져가지고 먹기가 참 고역을 많이 했. 어쨌든 닭의물, 아이가 닭이가 더 컸으면 썩겠는데, 그러면 그 정해진 것이라 다른 갖다 놓을 수도 없고, 발발발발 넘어가겠지. 물이 조금 올라가도 늘어지질 않아요. 그 조금 올라가게 하면은 한 방울만 더 치면 넘어가본데, 그런 정도로 뜯어놔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 먹고 그랬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그렇게 이 목의 이 각도에서 참 0.00만 이렇게 해도 목이 툭 끊어져 본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죽을 아주 사경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다 이렇게 이제 판대던 것을 판자를 대가지고 두 사람이요. 부산서 지금 그 이제 화가 부처님 조각도고 불탱화도 기리는 화가 김홍로라고 그이가 있고 이제 또 청뭔 신임이냐 그 신임 상자 두째 상자가 있고 근데 그 두 분이 항상 내가 저녁에 이제 담은 한숨이라도 하려고 하면 그 나를 그렇게 대갖고 이렇게 눕힙니다. 목이 조금만 이렇게 틀어지도 큰일 나니까 거의 끊어져 본 것 같아. 그런데 50일 만에 그것을 딱 먹고 나와서 그 방에 들어가서 그 두 분들이 이렇게 눕히는데 지금 잠자는 것 아니에요. 그 두 분들이 눕히니까 눕히려고 이렇게 눕히니까 그게 지금 한번 아마 나를 눕히는 데 한 1분이나 그렇게 걸릴 거예요. 둘이 나를 눕히는데 땅에 닿도록 눕히는데 눕히는 과정에서 이 정도 넘어가신 게 어떻게 돼요? 한 30초도 못 되겠죠?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헤리콥터가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안 나왔었어요. 그 강원도에서 군인들 그 눈사태로 압사해 죽을 때 그때만 해도 군인에도 헤리콥터가 없었습니다. 헤리콥터를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투명한 그 아주 투명한 그 이제 그 후로서 알았지만 헤리콥터가 날라온 거예요. 생전 보지도 않은 것인데 저부터 날라왔어요. 근데 아무 속에 기계가 안 들었어요. 그냥 투명한 것이에요. 수정과 같은 것이에요. 근데 날라왔어요. 날라와서 내 앞에 탁 내리더니 거기서 정말로 잘생긴, 나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생긴 분을 못 봤어요. 아주 잘생긴 한 80살 자신 노인인데 연령만 그렇게 연세만 보이지 얼굴에 주름 안 나도 안 갔어요. 아주 얼굴이 곱고 수염이 뭐 그렇게 그림으로 그래도 그렇게 기를 수 없지. 우리 그 천부경에 있는 그 수염보다는 더 잘났어요. 하얀 수염인데 하얀 옷을 입고 그런데 주장자는 아주 새까만 주장자를 가지고 탁 내려요. 거기에서 내려더니 나보고 내가 그 자만이 씨했던 모양이야. 나보고 들어가. 아, 그래요. 그 주장자로 들어가. 근데 굉장히 교만하게 보여요. 씨가 영감이면 영감이지. 언제 봤다고 들어가? 그리고 이제 내가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 들어가니까 그냥 두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아그 팔이 하나 들댁해버려. 내 뒷목을 잡고 궁뎅이를 잡고 이렇게 들어서 그냥 던져버려요. 그 비행기 속에다. 던져버리고 문을 탁 닫아버려요. 그냥 나 꼼짝 못하고 갇혀있는 거예요. 그거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사수의 단초만한 이만한 것인데 그것도 역시 투명한 것이에요. 아무 줄도 없고 그것이 그 밑에가 붙어있더라고. 근데 주장자, 검정 주장자로 그것을 딱 눌러요. 아, 누르는데 전기 고문을 나 그때 한번 당해봤어요. 전기 고문이 그런 것이더만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견디다 못 견뎌서 내가 발악하려고 박쓴 거예요. 그런데 박스는 그 순간에 그 병이 나서 버렸어요. 그 병원에서도 그 병을 몰라서 못 나서요. 그래서 내가 기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 뭐였냐면은 여기서 서 있는 데서 이 정도 눕힌 순간입니다. 근데 내가 이 얘기로 한 게 이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시간이 상당하죠. 거 보세요. 시간이라는 것이 묘한 거이죠. 팍차고 나서 이렇게 탁 이랬었는데 그 병이 그냥 일시에 없어진 거예요. 한순간에 없어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 홍로라는 분, 그 두 분들이 눕히다가 아유, 어쩐 일이나 깜짝 놀라서 그런 거예요. 아, 그리고 내가 이제 자유롭게 하니까, 아유, 목이 괜찮해? 목이 괜찮해? 그래. 아, 괜찮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이들이 나를 만져보니까, 아이고, 왜? 이거, 왜 그랬지? 그런데 그때 겨울이니까, 겨울인데 그 누대기, 나는 이제 그 전에 수행을 할 때 누대기 한 벌로 살았습니다. 좋은 옷은 안 입었어요. 대구에서 내가 아주 잘 입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 옷은 이병철 씨 집에서 해 됐으니까 이병철 씨 집이 그 큰 집 작은 집이 다 아주 나고 아주 절친합니다. 아, 이병각 씨 집은 이병철 씨 집이 이병각 씨입니다. 서울 해화동에 그 서울대 바로 뒤에서 살았어요. 내가 오면은 이병철 씨 집 아니면 그 집에서 잤어요. 그 두 집에서 나를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옷을 거기서 뭐 일제 좋은 걸로 귀에다가 뉴비해서 그냥 그렇게 준 게 아주 이제 내가 최고 이제 멋쟁이 멋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내가 산중에 있을 때는 누더기 한 번에 그것이 편해요. 아무데나 가서도 벗어놓고 그냥 그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근데 그 옷이 쥐어 짜게 생겼어요. 그 한순간에 그렇게 물이 나와서 그 옷이 싹 젖어버렸어요. 근데 그 옷을 못 짜요. 그 두 분들이 잘라가는데 못 짜. 미끄러워서 꼭 풀을 그것다가 한 볼 미개는 것 같아요. 그게 그 몸에서 그 진액이 그렇게 30초 사이도 못된 사이에 싹 나본 거예요. 에, 그래서 내가 그 병을 이겨냈습니다. 이제 이런 그 이제 그 불가사인 경지를 내가 그동안에 지금 오늘 이 나이 먹을 때까지 겪은 일이 뭐 수십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그 본연님들 들은 분은 알지만은 참 그 불가사의한 일이 이런 것들이 다 시인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건 그 시인이 아니면은 그런 아주 절실한 시인이 아니면은 부처님 마음을 이렇게 부처님이 감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지극한 시인이 부처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들어가야 그 가피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로 부처님 은혜에 감사한 마음, 부처님을 향하는 그 신심, 이런 것이 그렇게 절실하면은 업이 저절로 녹아집니다. 업이 저절로 녹아져요. 그러고 이런 그 모든 그 부처님 이치도 그냥 술술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본연님네들은 어쨌든이 마음에서 그런 아주 내일모레 그 배가 이제 성도제일입니다. 그 성도제일부터라도 그런 신을 바라십시오. 신이 도운 공로 모여 신능필덕이 하시다. 공덕의 모든 공덕의 어머니며 신이라야 반드시 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화엄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이 그런 신을 바라서 금생에 내 의지에 의해서 열반할 수 있고 또 다음 몸을 내 의지에 의해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녁 법문을 여기서 적겠습니다.